기분이 기색 다 순간 어느 시간도 같아 사과 시간도 같아 All day all night 사바국 여미 구웨트 히로 이사카야 사마요 뜻하 Baby I can make it better I could hold you tighter 내 새끼니 Oh you're the light 혈바람 무신해 스카랩 무신해 목걸이 갈수록 탐탐 토리 어와리 미에 나이토와 너여 아사오 보크니 쿠레 다 키미 내 모습 못하니 기타 모이 Oh can make it right alright alright oh I can make it right alright alright oh I can make it right この world で英雄になった僕呼ぶ完成やトロフィーにゴールデンライン All day everywhere その全てが君に合うための旅の答えと胸にシュート Baby to you 腰だけ背も伸びて声もだんだん強くなっていって全ては君の元にいて思いを広げ君の地図マリーヘなぜ俺にさえ気づかない聞きたくないけんなぜ君のフレグランスは透かす All of me I'm falling deep 戻るわのコロニー Baby I know I can make it better Too tighter 分かっているよ君へと意味なかった君以外はあの時のよう抱きしめて終わり見えないとあの夜朝を僕にくれた君でもその手握ってもいい Can make it right Alright Alright Oh I can make it right Alright Alright Oh I can make it right いつも眩しく見あの日のよ何も言わず受け止めて苦しみ声からいい日々迎えられたのは君のためさ全て卒打てるなら Please save my life 君のいない砂漠はやけに乾くだから今この手掴んで君がいないならば砂漠さ全てもう Alright I can make it better I can hold you tighter